버려진 담배꽁초 흔들리는 절양아 휘청거리는 흰맥주 뚜껑에 나도 감상에 젖어 오늘 밤은 뭔가가 왠지 달랐어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았어 보고 싶던 친구를 만나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 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돋는다 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 예전의 나를